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4돌세 즈음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9일 평양의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일봉의 우레소리, 선군 승리 옹해야 등의 노래에 맞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쳤습니다.